Yeah, 난 비트로 붙어 영감을 떠올려 일상의 삶을 펜으로 비트 위에 올려 랩에 라임의 흐름은 내면으로부터 숨쉬는 감정 변화를 통해 입으로 내뱉어 가사의 깊이보단 간지러움이 난지도 같은 바닥을 버티려는 넌 애물 단지고 곡마다 매번 같은 얘기로 객기도 아니고 같은 소리만 짓거리니 넌 재미로 내 눈에 가시 모든 fake MC 장민 언클 과도 같은 힙합 씬 랩은 너를 포장하기 위해 포장지 불없이 사슴 흉내내는 너는 쿨하니 나는 호랑 나비 외로운 개똥벌레 들어주는 이도 친구도 믿음도 원래 어떤 나에겐 형제랑 걸레처럼 돈에 눈 멈추한 그녀처럼 뻔해 My flow is hotter than the flash from the click Rap game heavy hitters Busting out the perpetrator My lyrical contents among your mess My flow is hotter than the flash from the click Rap game heavy hitters Epic high, yeah. 깜짝했을 때 디기를 출연했네. 내 랩 듣고 있으면 모두들 놀라. 가짝 힙합만을 듣고 있던 애들은 절대로 내 랩을 이해할 수는 없잖아. Yo, TV 속에 나오는 건 모두들 힙합이라 뻥치는 댄스 가스밖에 없고. 또, 어느덧 아마추어 고맹이들 언더그라운드라 뻥치며 다니고만 있고. 아하 이런 그런 이기가 더러워질 수밖에는 없지 이제 내가 니기 청소를 시켜주기 위해 멋지게 내 랩 플로우를 너 완전히 녹여버릴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봐 몸을 깨끗이 씻고 바로 침대 씻듯 새로 가고 그리고 윗분 새 잠옷 입고 속옷 입고 이제 또 내가 너 위해 내부터 확실히 눌러줄 테니까 빙고 Yo, I'm on a mic trying to get another rhyme back 너와 나의 기분 나쁜 컴백 급하네 롤렉 흔들어봐 좀 보스게 어떻게 내 날이 왜 잡아 내가 클 수가 없게 맥맥도 돈이 급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기계 기분이 몹시 많이 나는 좋지 않은 상태 내가 느낀 feel 네 앞에 난 홀리 feel real 내 발밑을 지나가는 것이 바로 내 길 WSK 너무나 많은 것들 더러워진 힙합 진의 자리가 잡히노 더 높은 곳을 향해 내 몸은 이제 너 swallow 이 생의 말로는 아주 좋지 않은 mellow 먹기 외긴 아니고 입에 물은 마이크는 candy boss idols all star가 되기 위한 변화고 get my guns SM58 가볍게 잡은 5분 안에 잠들 내 랩 랙에 못 비리고 My flow is hotter than the flash from the click Rap game heavy hitters Bustin' out the perpetrator My lyrical contents among your mess My flow is hotter than the flash from the click Rap game heavy hitters Bustin' out the perpetrator My lyrical contents among your mess 너로 선수가 되고 싶어 huh? 그럼 엔터 더블이야 킬러 선수 관리 센터 웰컴 버릇어 네 발은 썩었어 선 그 덕에 평소 마이크로폰에 딱지 그랬어 huh? 비린내가 심해 빛에 빨아 빨리 그래야 가시네들이 알아서 달라붙지 잘 알지 선수 되는 길은 힘들어 like 감옥살이 난 그런 선수들의 감독날이 내 친구들을 부식 가르침을 병력으로 착각해 널 위한 걸 버리는 건 쌤쌤 왜 포기 that side 난 입은 이링 네 엄마가 해준 요리 뻐꾸기 IT 자로 나여 높이 Fuck you can reach 뻐꾹만 거린 이놈 봉오리 오리보리 선수 아니 선수 워너비게 busy 작업이란 원래 열정 정력을 쏟아붓는 거 like 바구니 이상 더블의 넋두리 Yo, you're a renegade rapper better know a little bit 연예계 여자 얼굴처럼 이 세상을 뜯어고쳐 많은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힙합 culture의 future는 에픽하가 펼쳐가는 길에 막혀 기가 막혀 러시아버 길같이 YPC들이 왜 마구간보다 말이 많은지 말 나왔으니 따지자면 니넨 정치와 GOD와 똑같이 거짓말로 돈 벌기 Bitch please 차라리 공시리를 팔아니 똑같은 실력 쌓아봤자 밥을 타워 왜 그 따위 쓰레기 랩으로 멀쩡한 비트를 망쳐 제발 딱 MIC는 노래방에서 나 잡어 섞어 니 같은 랩 I don't give a fuck 니 랩은 불면증 환자들의 치료법 So give up get down when I flex the sound You spit so poor Your microphone check gets bounced